나를 잊었나 벌써 잊었나 아직도 사랑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잊으려 잊으려 아무리 이래서 봐도 자꾸만 걸어가는 우리 이토록 못 잊을 사람 왜 내가 보냈나 떠나지 마 떠나지 마